I can never let him go.

책임감이 따라 매 순간 다 새기며 더 워 없는 밤 거리 불품 없대도 어쩌면 내게도 다시 사랑받지 못한대도

하늘 높이 I'm falling, falling in love 입에 하나 물어버린 아이스크림 번쩍 뜬 눈이 깜빡 머린 핑핑핑 돌아 상상도 못한 드라마 break it up, break it up. 어서 헤엄쳤다 높은 파도 위로 좀 더 기게 나게 troubles들을 dribble have past it. Perfect 보다 높은 number. 그 이상을 향해 jump up. 현실 같은 dream은 이제 빠져나와 깨어나도 깨어나도 수면 위를 날아 fly high. Sorry, 거야. 난 꿈임 없이 닿길 원하지. 미루지 않아 너에게 다가가. 심플하게 말할게. I love you.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need. 내까지는 좋지 마. 난 네 말이 제일 좋은데. You don't Like that. like that. Get 전부터 나 상상했었지 끝에 웃으며 박수 쳐줄 수 있게 나 소원했어 늘 믿었던 게 다 멀어지던 때 이 모든 명예가 이제 멍해가 됐을 때 이 욕심을 제발 걷어가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나를 나로 하게 하소서 Oh every day and every night Persistent pain and criminal mind 내 심장 소리에 잠 못 들던 밤 창밖에 걸은 청승마 직초승 달 I don't wish me a lovely night yeah. 내 분수보다 비대해질 날 저기 날아오르는 풍선을 애쓰치고 따져 물어 대체 지금 어디 Where you go? Where you so you? Where you try? 마지막일까 전무진결이 나 하나 열까지 다 이지 그치 끝안 가면은 언제 벗겨질까 Yeah, mean no hero, mean no villain 아무것도 아니나 홀회전은 반복돼 기억들은 안 폭해 난 모두 판 속에 시선을 던져 하늘에 뭘 원했었던 건지 제 기억이 안 나 얻었다 믿었던 모든 행복은 교차했나 Yeah, 아무것 No matter what's wrong 그게 뭐가 될건 새벽에 호우 자락을 붙잡고 뭔가 소해내는 기억 목소리 막힌 자들의 사회 난 여전히 침묵을 말해 이건 방패 관수가 독답해 모두 오해 편견들의 자괴 밤 같아나 너의 행가래 내 두 발이 여기 땅 위에 이름도 없는 꽃들과 함께 다시 별에 가시 고소하게 발 밑으로 와줘 go 목적 없는 목적지로 슬픈 줄도 모르고 그림자와 자신이여 아무것도 없었지 And don't tell me I gotta be a someone 난 절대 그들처럼 될 수 없으니 그림의 시작인지 여태껏 날 지켜온 단 하나의 힘과 전 타는 불꽃에서 들꽃으로 손에 내서 영원으로 나의 황량한 들의 나무를 언젠가나 되돌아가래 저 하늘을 흩어질래 Light and flower, flower work, flower, flower work. 눈부시게 light and flower, flower work, flower, flower work. No shine. You got me losing patience. expectations 걷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란 이 모습 I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wave it Rolling in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이 J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one for three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A, B, C, D, E, F, G I wanna send my code to you 8 letters is all it takes and I'm gonna let you know oh. 나 말고 높이서 I'm gonna break it 원하는 대로 불러도 돼 code name 욕심이 내도 되고 싶어 소매인 마음은 점점 더 upbreakers You got me losing patience 걷잡을 수 없는 emotion 떠올라는 모습 I never feel alright 수많은 감정이 충돌해 wait Rolling in the deep inside my head You got me bad 문장의 J 신속하게 내게로 moving on my way Ow!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one for three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허리 나의 모든 상태 지금 위기 위기 너의 모습 ain't no false 나의 속마음 다시 repeat Walking next to you but I'm falling 깊게 빠져들어 끌리지 You're pulling me deeper and deeper I try to get out but I can't stop Can I be the one? Yeah, I'll be the one 무모하게 도전해 오그라지는 표현 머릿속이 띵하고 무감정을 소절 Moving, I'm on my way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네 모습만 떠올라 I cannot explain this emotion 1, 4, 3 I love you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 뻑 I'm gonna let you know that I'm just gonna go and hold you so never letting go I'm gonna let you know that I'm just gonna go Yeah, 난 너에게로 지금 출발합니다 바로 let go Never letting go oh. I cannot expect this emotion Love me, tell me 내가 너를 알고 하대 Do you want me? I like when I'm in danger Love me harder, cause when I shot it I feel like, don't like basic Is this what you call love sick? 이 거짓된 사랑이라도 기꺼이 삼켜먹길 속에 깊숙이 새겨진 타투 고통과 희열의 다툼 까맣게 물들여진 내 심장이 다 뚝뚝뚝뚝 우린 파트 이건 전쟁이 연장전 네 입술엔 달콤한 함정 이 반전에 빠진 야릇된 감정 어서 처참히 널 끌고 가 Toxic, so addictive 나를 미치게 한 단 한 가지 Why, oh, why 걷잡을 수 없이 나를 뼛속까지 망친 내 거짓을 난 pain 다시 또 pain 아직도 아물지 않아 실패인 감도 네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 모두 trap 내 기적이 사고 고통스러운 아픔도 네 앞에 find not. Tell me you love me 'cause it's the 좋은 일. Oh, I'm at the right now. 위태롭고 위험해, 짙어지는 danger side. 멈출 수가 없어 널. Till I die, yeah, yeah. 고요한 그 눈빛 모두 삼키듯이 익은 야지도 키에 벗어날 수 없게 beautiful light. Like a child, 세상을 사정없이 달려. 태양은 지은 자 말고 발발 경쳐 우야 우리 다 get fire 뭘 따라가려 해 뭘 따라가래 우리 방식대로 떠다 우리 방식대로 떠다 Say I 뜨거워 뜨거워 달이야 난 하늘은 붉은색 모든 세상에 빛을 달한 듯해 뻗친 시럽 호흡과 리듬과 your vibe 운명의 생애 내일을 걸어봐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So hot. 내 노래 버릴 like hot, hot, hot, hot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Yeah, I'm running too hot, hot, hot, hot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아주 뜨겁게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뜨거워 이 노래 파도 사이로 drive away I don't wanna one more chance 이 순간에 모든 걸 걸을래 태양을 향해 던지고 있던 내 그림자는 다시 붙일래 Yeah 가슴은 뜨겁게 거짓말 없어 우리 확실해 터지고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언제가 feeling so hot 네 노래 burning like hot, hot, hot, hot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언제가 feeling so hot Yeah I'm running too hot, hot, hot, hot 깊은 숲을 헤치고서 다녀 깊은 바다 위에 태양이야 우린 through the fire 한결 다시 넘어 이 노래 보는 like hot hot hot hot 우리는 drop it like hot hot hot 어제가 feeling so hot Yeah I'm running too hot hot hot hot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아주 뜨겁게 태양을 향해 불 붙여라 뜨거워 이 노래 Everybody 대장 속에서도 나 혼자서 민가봐 아무리 채워봐도 텅 빈 것만 같아 Everywhere I go 난 미친 것처럼 끝없이 뭔가 찾아내 I think I had enough Don't wanna be alone 우연이라 꺼내줘 tell me hello again 하지부지 원청이 삶의 문지개를 피고 비가 떠나 너도 미지는 너란 아침의 품으로 매 순간 감정에 파도를 외롭게 잤었던 그런 나라 놈을 보내고 말해 안녕도 안녕 내 눈물아 안녕 쓸쓸함도 안녕 자 이제 뛰기 시작해 심장 소리는 Yeah, yeah, yeah, yeah Will you be know my life? 좋아 난 기다렸어 원해 가슴 뛰는 럼 목숨 걸 수 있는 걸 One, two, three, four You know what I'm waiting for 주어 할래 제발 춤도 춤을 추게 해줘 춤도 춤을 추게 해줘 모습을 채운 날 난 마치 좀비처럼 they're alive 사랑의 무덤 위에 태어나 솔직히 더 맘에 드네 완전히 달라진 내 face I just kill me with all that pain 이젠 다 상관없어 난 행복은 절망 예쁘면 왠지 달콤해 I like being bad. 달래다 버려 good boy, go bad. 달래다 버려 good boy, go bad. 날 사랑했던 good boy, go bad. Oh yeah, 날 허나 내 가슴 파긴 유자, go bad. 심장이 긁고, go dead. 날 사랑했던 내 good boy, go bad. 날 사랑했던 good boy, go bad. Good boy, go bad. Good boy, go bad. Good boy, go bad. Good boy, go bad. Cutting the line, 빛이 하나, it is in mine. Timing matches the point and sign. Open the keys, open the mind. Too fast, you 움직임은 Blue's Clues. Everybody jealous, 따라 해보든가 누구 위험한 생각에 맞서봐. 이번엔 피하지 않은 날. Let's get away right now, 더 빠르게, yeah yeah. 그려 내 모습을 마주하게. See you to back on the highest speed. 가는 길 앞에 아무도 없지. 내 삶은 나를 위한 고속도로. Fill up the tank, put the gasoline on me, brah. Two baddies, one Porsche. Two baddies, one Porsche. 몰라 난 너가 뭘 아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봐 don't a matter. Two baddies, one Porsche. Two baddies, one Porsche. 너가 날 본다면 알잖아 우린 다채로운 세금을 rainbow shade. Show me. Baby, what's your style? 최고로 느껴본 다음 너의 세상은 달라질 거야 You gon' wanna come and wow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꾸만 화려해 질 거야 넌 Now you wanna ride this wheel 우린 계속 town 너도 wanna get your feel Yeah we got no time to kill 배기음이 말을 많이 바빠 ill 더 위로 가 점점 위로 가 너 잃지 마 끝까지 달려가 고민하지 마 불안할 뿐이야 better get out of my way Two baddies, one Porsche. Two baddies, one Porsche. 몰라 난 너가 뭘 아는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봐 don't a matter. Two baddies, one Porsche. Two baddies, one Porsche. 너가 날 본다면 알잖아 우린 다채로운 세금을 rainbow shade. 열린 도로 속에 하얗게 밝혀진 길이 여기 펼쳤네. 가려진 세상에서 벗어나 Run to the highway Wow wow 끝이 없이 밟는 중 Wanna go to the moon 반대로 baby 가속되는 소리 Nothing can stand in the way Hey, 몰라 난 너가 뭘 아는지 너를 불키는 tape. Yeah, all those don't hate. Yeah, pass 그냥 꺼져. 그냥 꺼져. 자격을 노래 날린 밤새 내 가두리 속에 너 바보지 사람 관두겠어. 이제서야 알게 됐어. Give me the mic 이건 day one. 나의 바보석을 원해. 아닌 걸 의미 없어. 진짜를 목소리를 꺼내.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 함께 외쳐. 모든 날 모든 날이 완료된 그 순간 함께 외쳐. 너와 나 너와 나는 우리가 된 거야. 다들 손을 꺼. 녹음한 days. Look at me. 포기할 리가 없지. 오히려 thanks. 지적질 넌 도와줬지 나의 미연. What did they say? 질문의 대답은 언제나 real. 나의 발로서길 원해. 아닌 건 의미 없어. 진짜 내 목소리를 꺼내.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 함께 외쳐. 먼 날 먼 날이 완료돼. 그 순간 함께 외쳐. 가까워지고 싶어 그것뿐